Hey, show. Hey, baby, wait for me. Show me what you got. Yeah, baby, think of me. We've been waiting for you for a long time. I want nobody. 너무 사랑했나 봐. 너무 사랑했나 봐. 너무 너를 위해 노력했나 봐. 너만 사랑을 해서 너만 바라만 봐서 너 없이 아무것도 못해. 너무 걱정하지만 난 널 위해 있어. 너를 지켜주려고 내가 여기 있어. 잠시 헤어져도 나의 마음은 여기 있어. 너만을 위한 사랑 간직하고 있어. 왜 내 사랑을 믿지 못하니. Hey, 이제 그만 웃어보겠니. 슬픈 표정은 잠시 지워버리고 떠난 날 위해 웃어주지 않겠니. 사랑했잖아 우린 약속했잖아. 너와 나 우리 사랑 영원토록 변치 않아. 조금은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잖아. 지금은 힘들어도 기다릴 수 있잖아. 넌 나의 사랑 you're my love. 나만의 사랑 you're my girl. 사랑 하나로 나의 마음 하나로 널 위한 하나로 간직할게. 너무 사랑했나 봐. 너무 사랑했나 봐. 너무 너를 위해 노력했나 봐. 너만 사랑을 해서 너만 바라만 봐서 너 없이 아무것도 못해. 후회하지는 않아. 후회하지는 않아. 나의 사랑을 영원히 Keep on loving me. I love you baby. I want nobody. No no no no. 너 없이 혼자 지내야 해. Lonely night baby. 너의 사랑을 기다려. My only love baby. 약속해줘 날 다시 만날 그날까지 날 기다려줘. 우리 다시 만나 다시 사랑할 땐 네가 원하는 대로 너를 받아줄게. 내게 얼마든지 짜증을 내도 돼. 네가 원하는 만큼 나를 괴롭혀도 뭐든지 상관없어. 뭐든지 받아줄게. 네가 원하는 모든 걸 널 위해 내가 할게. 지금은 슬퍼도 조금은 힘들어도 떠나는 날 위해 미소 지어줘. 너무 사랑했나 봐. 너무 사랑했나 봐. 너무 너를 위해 노력했나 봐. 너만 사랑을 해서 너만 바라만 봐서 너 없이 아무것도 못해. 후회하지는 않아. 후회하지는 않아. 너만 바라봐서 마음 아파도 너를 기다리겠어. 너를 기다리겠어. 너를 다시 만날 때까지. Hey baby wait for me. Yeah, baby, think of me. Keep on loving me. Love you, my girl. I want nobody.